소설 책에서 들려주지 않는 미술 속 우리 이야기, 미술과 친구 미친 밥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 쉬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하게 이집트 미술 쪽을 이제 할 건데요. 이집트 생각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박주문? 이집트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저는 스핑크스. 스핑크스. 저는 미라. 미라. 그리고 이제 옆면만 돌출되어져 있는 미술 작품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 오늘은 뭐 자기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죠?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 인사 한 번씩. 아무튼 뭐 우리 그 서양 미술을 보려면은 이집트 미술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집트랑 별로 관계 그게 없는데 서양 미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수메르 문명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서 나머지 다 퍼져 나온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미술인데 이집트 역사가 이집트 문명 역사가 최소 6000년이에요. 이집트만? 네, 이집트만. 더 길다라고 나 8000년. 더 길죠. 8000년까지 기원전. 인류 최초 네, 최초의 인류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길긴 한데. 남아있는 자료로 따지면 지금 이제 우리 서기 2016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집트 왕조는 그 정도 있었어요. 근데 기원전 3100년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집트를 너무 뭐라 그러죠? 후딱후딱 갔다 왔다고?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이집트 좀 지역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 말고 고대 이집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당시에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국경이라는 거를 사실 요즘이야 뭐 담쌓놓고 하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찾다 보니까 리비아에도 뭐 피라미드가 있다. 리비아와 그 이집트 국경에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이라도 이제 좀 국경선을 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집트 문명은 사실 이제 이집트 기원전 다시 3000년으로 돌아가면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일강 주변에 지금 카이로가 저 북쪽에 있어요. 나일강 하류.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되게 특이한 강인데 북쪽에 카이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는 카이로가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큰 도시가 아니야.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테네시의 멤피스 있죠? 아 맞아 있어요. 그 멤피스가 이집트 멤피스예요. 거기서 이제 왕조가 시작이 돼요. 오. 네. 멤피스가 딱 밑에 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밑에 가면은 그 누비아라는 또 민족이 살았었어요. 아 민족의 이름이 네, 누비아인데 누비아족인데 그게 누구냐?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세계 이제 두 개 문명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거의 초대 문명, 뭐 황하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또 하나가 어디죠? 인더스 문명. 그랬어요.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 중에서 그 나일강하고 메소포타미아가 메소포타미아. 거의 이렇게 몰려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서양 민족을 크게 나누면은 이쪽 동네 사람들을 나누면은 샘족과 헬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막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도 다시 또 성경 얘기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나눠지고 막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종교 미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석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논문도 이제 그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집트로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각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 아 그래요? 네, 명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막 얘기를 하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면은 미국식 이름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미국식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테베라는 도시인데 그건 이제 그리스어가 돼가 그리스어로 이름이 적혀가 기록이 돼가지고 프랑스어로 발음이 된 거예요. 그걸 테베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thief라고 그래요. thief, T-H-E-B-E, thief, thieves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뭐 유명한 그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 투탕카멘. 네,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프랑스어 발음하면 투탕카멘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투탕카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그 동네마다 그 발음 부르는 그 명칭이 달랐거든요. 네, 맞아요. 이집트 내에서도. 근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발음이 막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옛날에 우리 중국 모택동 그런데 마오쩌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모택동 우리나라 이름으로 중국어냐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집트 언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이 사실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서양 미술을 하거나 미술사를 공부한다. 그럼 이집트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수메르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전시회 같은 것도 거의 안 하죠. 여기서 안 하죠. 네. 근데 최근에 하지 않았어요. 뭐 했었나? 최근에 뭐 하지 않았어요. 본 거 같아요. 본 거 하긴 한데 뭐 이렇게 이집트 해가지고 뭐 본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집트 하면은 거의 그게 없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거는 바로 미라라는 영화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잖아요. 되게 이제 좀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뭐야? 이 영화죠? 미라 2. 네. 영화에서 그냥 멈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제 옛날에 강연했던 자료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럼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누군지 다들 아시죠? 사실 예, 브랜든 프레셔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레이첼 와이스잖아요. 아, 저 예쁘다고 한 사람. 되게 그렇죠. 매력적이더라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럴 때 생긴 얼굴상을 되게 나도 좋아. 힘드네, 힘들겠네. 자, 여기 보면 주인공 딱 봐볼게요. 이 그 브랜든 프레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리코 코너리라는 그 탐험가고 그 보수 도면만 찾으려는 사람들. 약간 인디아나 존스 컨셉이랑 좀 비슷해요. 인디아나 존스 아니요. 저 아니요. 네, 인디아나 존스를 이제 코믹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는 좀 더 이제 사실이랑 기록에 좀 그걸 했고 여기는 좀 완전히 그걸 다 뭉갰고요. 자, 이 레이첼 와이스 예쁘다고 한 여자가 에블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투에서 네, 보셨죠? 네. 네, 맞고. 네. 그 네페르티티라고. 네페르티티. 네페르티티라고 실제로 여왕이었어요. 이집트 이집트의 여왕이었어요. 네. 여왕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왕인데 신으로 이제 모셔요. 예, 네. 여왕인데도 그리고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다 신이에요 그냥. 이집트의 신만 총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집트는 여성이 힘이 센 국가예요, 아니다? 이집트는 어느 문명에도 없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목에 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려면은 그 여자 왕비가 왕족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이집트는 근친이 있었어요. 왕족은 왕비랑 결혼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죠. 신이 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왕족의 피는 여자랑 통하는. 근데 그 고대 미술, 고대 종교 미술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신주의예요. 다빈치 코드. 아, 그죠, 그죠. 딱 그것처럼. 그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거든요. 여신에서. 그, 저도 이제 학교에서, 미술사를 배웠을 때, 제 담당 미술사 교수님이, 그거였어요. 그, 여자들만 좋아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 페미니스트? 아, 네, 페미니스트였고요. 아, 여자들만 좋아하는 거. 레즈비언 아니고? 페미니스트였고요. 물론 뭐 좋은 대학교 박사님이셨는데 아무튼 페미니스트였고 종교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의 담당 또 역사 교수님이 또 그분도 또 하버드 박사님이신데 그 학벌 자랑하시는 이유 어디지? 저기 내가 하버드 박사 아니니까 저 어디야? 아, 나이라고 자랑을 못하겠어. 티벳에서 네. 그 불교 공부하고 온 아.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분한테 그 도덕경을 영어로 배웠고요. 막 그랬는데 이 영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 대머리 네. 이 사람 말 이모탭이에요. 이모탭. 네, 이모탭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아나스나문. 아나스나문. 여기 이 사람이 스콜피온 킹. 여기 왕이 한 명 있잖아요. 네, 왕이. 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왕. 네. 이 사람 말 세티 1세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모탭이고. 이모텍이 저는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고 이모텍은 왕 아니에요. 건축업자 뭐 자, 이모텍은 지금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요. 기록. 근데 실제로 있었는지 몰라. 뭐야? 기록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이집트 기록을 해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해석 가능한 게. 글자가 상형 문자였고 하도 도굴도 많이 하고 파손도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해석된 지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이모텝은 정식 그 직책은 제사장이었어요. 아. 제사장이었고, 건축도 했고요, 수학도 했고요, 의학도 되게, 했고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천재였던 거야. 인류 최초의 천재. 그렇지, 천재. 달리. 다 했어. 달리 뭐, 그 아인슈타인급 거의 다빈치급이었어, 이 사람. 좀 이따 이모템에도 한번 살짝 넘어갈 건데요. 이 남자가 이제 그, 세트 1세고, 여기 네페르티티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딸로 나오더라고. 네페르티티가 딸인가? 딸로 나왔나, 영화에서? 딸로 나오더라고. 이모템이 지금 이런 나쁜 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미라 나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시간 보고 꺼버렸잖아요. 이렇게 유명하다는 영화. 근데 보면서, 아니, 저 미라. 아낙수나무. 네. 좋아.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아, 저 이거 옷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옷이 아니라 이렇게 바디페인트를 한 것더라고요. 바디페인트처럼.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확실한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네.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고문에서는 아직 모르는데 그런 말은 이제 그런 근거는 있다 하는데 아. 그까지는 아, 되게 그런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근데 몸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 누군가가 손을 대면 번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래요? 아 영화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모탭이 얘랑 썸씽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이러는데 왕이 오거든요. 네. 근데 딱 숨는데 세티스가 세티스가 왔는데 숨는데 어깨 여기가 번져 있어. 꺼멓게. 꺼멓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손을 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절대 손을 못 대면 안 되는 어떤 흔적을 만들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설득력 있더라고요. 어, 저게 만약에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지금 마스카라 저 당시에도 그렇죠. 네. 마스카라를 썼잖아요. 눈썹을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할 뭐라 그러죠 그 아름다운 여인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 게 우리도 지금 뭐 쓰고 있지만 그 마스카라 용액처럼 그거를 쓴다면 네. 그 만지면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그 이미지처럼 샥 번지고 이건 아니지만 그 네. 왜냐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집트와 저때 당시도 굉장히 더웠어요. 네. 그래서 지워진다고요? 땀도 다 지워져요. 게다가 또 하나 뭐냐?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잖아. 이집트가 지금 지금은 완전 사막이지만 그때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초원지대라고. 완전 초원지, 네. 사바나 지방이었고요. 막 날강에 한 번씩 범람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이거 수확하고 나면 이제 땅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근데 이집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날강이 범람을 해버리니까 아. 항상 그냥 찰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날강은 이집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마스카라 용액이 카본블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원전부터 쓰기는 썼대요. 아 원래요? 네, 옛날부터 쓰기는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그리진 않았지만 어딘가 은밀한 곳에 또 그 아. 쓰지 않았을까? 또 그거 있잖아요. 그 거기서 썼겠죠 이제. 근데 이집트는 뭐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왜냐? 예. 그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에 이랑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가발로 밀까 머리를 여자도? 밀고 여자도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덥고 적도니까 덥잖아요. 그 이집트 그림이라든가 이런데 여자가 머리 빡빡하고 다 가발이에요, 그거. 예. 아, 쟤도 그거를 안 벗으면은 머리에서 이가 자라가지고 아. 자 그럼 온몸에 벼룩 끼어다니는데 그 자기가 그렇지 그럼 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는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키스 얘기잖아요. 네. 이집트에서는 키스가 기록이 없어요. 아, 대신 인사는 이렇게 코를 대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게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니, 뭐 키스는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 아니요. 이집트,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집트 그 기록이 다 안 됐는데 키스하는 장면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아, 장면이 없다?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그림이 없으니까. 키스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코를 만지거나 코를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사랑을 하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해보면은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아니 근데 그게 의식 차이죠. 봤어? 의식 차이지. 만약에 이게 의식이 모르지만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 의식이 지배를 한다면 그게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우리 뭐 삼국 시대 이럴 때도 키스 사진 없잖아요. 그럼 키스 안 했나? 사진이 없다고. 근데 이집트는 상형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서로 코를 대고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장면이 다 남아있어요. 하다못해 이집트 저기 그 상형 문자에는 밤일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뭐죠 저기 그 모계 관계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남아 있고 모계 사회 그 관계도 남아 있고 하다못해 그 동성연애 하는 것까지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희상은 없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 미술은 뭐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한 뭐 이렇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남아 있어야 네. 되는. 그래서 기록을 다 했는데 이집트가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 전쟁을 나가면은 당연히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놓고 졌잖아. 뭐 크게 지거나 그러면 또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집트 기록에 그 모세의 기록이 없어요. 아, 네. 아, 그 다른 기록들은 다 있는데. 다른 기록은 있는데 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못 가는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를 그걸 내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메르에도 기록이 없다 하면서 수메르의 기록이 성경 기록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집트에 모세의 얘기가 빠져 있어요. 일단 모세가 언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보통 그 이집트 왕자 거기 보면은 그 형제로 나오는 그 누구죠? 그왕 있잖아요. 람세스 2세. 람세스. 네. 람세스라고 하는데 맞죠? 영어에서는 또 라멘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라멘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람세스 2세로 하고 있는데 그때가 대충 이제 그 모세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때하고 람세스하고 차이가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람세스 2세다라고 그냥 성경에서도 그 파라오가 람세스라고 얘기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이게 지금 이집트 어제 전체입니다. 6000년이에요. 자, BC 3100년. 그전에도 이집트가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메네스라는 파라오가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왕조를 딱 차려요. 지금부터 5000년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집트를 크게 다섯 왕조로 나눠요. 왕조로? 왕조로, 다섯 왕조로 나누는데, 총 이집트에 31개 왕조가 있고, 파라오가 총 한 150몇 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빨리 죽은 왕도 있고, 늦게 죽은 왕도 있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150명씩이나 되는 거고, 파라오가. 근데 제일 위에가 이제 고대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왕조, 그 다음에, 신왕조, 그리고 후반 그 이집트, 그리고 로마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다섯 개로 나누고, 중간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은 각 왕조마다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럼 클레오파트라 나온 그 시절랑 같이 맞물린 거면 클레오파트는 로마까지 넘어가고, 거기는 이제 BC 30년. 그쪽이요. 예, 그 로마 그 옥티비우스가 와가지고 이제 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330년이었죠. BC 330년 때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네네. BC 330년에 와가지고, 거기서 딱 끊겨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 그 고대 왕조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없었어요. 막 당연히 뭐냐. 근데 보통 알고 있는 투탱카멘.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왕이 언제냐면은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누비아. 남쪽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일이 많아지고 거기서 막 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왕조. 여기가 언제냐? 이제 투탱카멘 얘기 나오고. 거기에 이제 람세스도 나오고. 즉, 모세도 신왕조야. 신왕조에 들어가는 막 그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후기 왕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야 이거 준비를 못 했는데 후기 왕조라고 해야 되나 말기 아니 아무튼 그 후기 그 로마 전에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때 이제 그 저기죠 성경 측에서 뭐지 누구죠 그게 페르시아 왕 누부갓네살 네. 누부갓네살이 이제 이집트 쳐들어가고, 누부갓네살이 누구냐면은 저기, 영화 300 봤어요? 네, 바벨론. 거기 나오는 그, 네, 바벨론. 누부갓네살이에요, 그 사람이. 오. 네, 그 사람이 이제 막 이집트 쳐들어가고 막 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 거꾸로 반대하다 막 그러면서. 아, 그 사람 왕이야. 반대하다. 그 사람 왕. 왕. 근데 그게 다 그때 시대에. 이제. 잘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BC 3000년에서 1500, 아, 2000년, 2000년에서 1500, 1500에서, 1500에서 한, 1000에서 700년, 그리고 700에서 300년, 300년에서 이제 BC 30년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러면 아까 보면은,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그전에 7명이 됐죠, 6명이 됐죠. 아, 그래? 네. 아, 클레오파트는 한 명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 엄마 이름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위에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파라오는 아니야. 파라오는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있었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황제, 파라오가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일곱 번째였던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일곱 번째 클레오파트라다. 자, 이집트 3000년, 그러니까 3000년 이집트 역사에서 여왕이 세 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네페르티티. 그리고 하셉수트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세 명. 나머지는 다 이제 남자들이야. 자, 할 거야. 아. 그렇죠? 세트 1세. 아까 나왔다. 이집트 나와. 자, 네페르티티 여기가 있어요. 어, 더 전이네요. 딸이 더 일찍 태어났어. 아. 딸이라고 나왔다. 자, 아낙스담은 네페르티티도 늦게 태어났어. 영화 완전 개판이죠? 그럼 이모티브는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BC 3000년에 태어난 사람이야. 영화네요. 영화. 저렇게 이름을 모티브로 해갖고 하나의.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뽑아내가지고 그냥. 네. 난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네요. 어떤 게? 아무를 안 많이 하고 누가 먼저 태어났고 네. 막 이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아, 영화가 아, 완전 허구가 많이 생겼다는 거. 개판인 거죠. 아. 자, 스콜피온 킹 나오죠? 아, 그 악기예요. 훨씬 전부터 내려오던 그냥 전설의 왕이에요. 그냥. 더라? 더라. 작가가 이집트 왕조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뽑았나 봐요. 자, 이모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재라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실제로 이모텔 그 사람 동상 그 피라미드 찾았어요. 네. 아, 이 사람 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피라미드는 뭐예요? 왕의 무비잖아. 파라오 무덤. 왕의 무덤. 이집트 역사에서 유일하게 왕이 아닌데 피라미드에 묻힌 사람이야. 이모텝이. 이모텝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했나?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진짜? 아, 이 사람이 피라미드를 처음에 이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들어냈어요. 아, 저는 피라미드 만들었어. 대박. 실제로, 이 이벤트도 있네. 자, 실제로, 그, 이모텝이 피라미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좀, 아,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이걸 만들었어요. 계단식. 맞아요. 피라미드라고 이걸 만들었어.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가로하고 세로하고 있던지 둘레하고 이게 다 계산이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직접 계산해가지고 돌 두 개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끝나겠는가 이거를 모든 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모텝이. 잠깐 제가 수학가요? 수학이 굉장히 양보. 수학적으로 이집트가 수학이 엄청나요. 수학 그러니까 나일강 때문에 그렇대. 수학하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왜 나일강 때문에 수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일강이 계속 범람을 하니까 그거를 뭐 날짜도 계산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서, 그러니까 전 뭐라 해야 정밀 과학이라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 이집트 진짜 놀랄만한 게 뭐냐면 이때 전기를 썼었어 이 사람들은. 어, 나도 들었어. 전기를 만들었어. 어, 나도 들었어.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이거 이라크가잖아요. 전기를 뭘로 만든? 전기냉장으로 것도 아니고. 이라크에 가면은 배터리도 있어요. 어, 배터리를 만들었대요. 아니 그 전기 그런 거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을 네, 화학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 화학 사람들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이때 이미 뇌수술을 했어요 사람. 진짜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의학이란 부분이 이제 그 뭐죠? 그렇게 좀 마술 같은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그랬지만은 그런 그 여자 제복 자궁을 갈라내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시 꼬매고 하는 그런 기술 다 있었고 약초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처방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 이미 3000년 전. 그러니까 방부제도 만들어가지고. 방부제는 좀 전에 방부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스 쪽에 그쪽. 그 그리스 수학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그리스는 아직 이모텝의 그 여기서 보면 2000년고요 이게. 2000년. 그러면 이게 체계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나 어떤 그런 정보나 그런 기술들이 다 그리스 쪽에 그리스로 넘어갔어. 다 넘어. 근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은 이집트가 여기 있고, 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고, 네. 그리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중간에 이제 그 네, 네. 지중해를 놓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 이제 저기 이슬람? 아 이슬람은 나오기 한참 전이고, 네. 그 옛날 저기 뭐 지금 모로코. 아, 지금은 모로코. 네. 거기에 이제 뭐 한니발 장군 같은 사람들, 아. 거기도 이제 해상이 굉장히 발달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거기가 지중해 주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다 교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원래 그 이모텝이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스타바라고 옛날 무덤이 이렇게 생겼었어. 파라오도 여기 묻히는 건데 그거를 도둑들이 와서 다 빼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피라미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 정밀하게. 마스터박 우리나라 그 묘지랑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챔버 여기를 챔버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하 벙커인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지하 벙커야. 아, 그러니까 도굴을 방지하려고. 그 도굴 방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라오는 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파라오가 딱 왕 제위를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아. 공사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아, 그래도. 죽을 때까지 만들다가 죽으면 바로 죽는 거야. 아, 내가. 죽어도 안 됐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마무리 해가지고 넣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부패하죠. 방부처리만 해. 방부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미라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그, 파라오가 죽으면은, 일단 그, 전기? 아니요. 그 와인 같은 걸로 네. 와인이랑 식초를 가지고 사람 몸을 싹 닦아내요. 네. 그때부터 이미 알코올을 쓰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닦아낸 다음에 장기를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신한테 그거를 다 신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꺼내서 속을 다 닦아요. 그럼 왜 속 꺼낸대요? 다 꺼내. 다 꺼내. 눈이랑 이게 다 꺼내. 아, 그래서 부패가 아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속으로 절여버려요. 아. 그것도 절이고 몸도 절이는 거 아니에요? 아, 다 절여요. 몸도 절이고 다 절인 다음에 몸은 그 모래 안에 넣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감싸가지고 몸으로 이거 천으로 감싸가지고 딱 묶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파라오 그 미라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딱 씌워가지고 정식 부장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런 식으로 그 결국은 부패하기 쉬운 내장이 아니고 다 빼내고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왜냐면 그 내장을 왜 빼내야 되냐면은 부패도 부패지만은 안에 개미나 전갈은 애들한테 먹어버리니까 그렇게도 하고 걔네들이 각각 내장 기관마다 각 넣는 항아리가 다르고 그 항아리 윗부분에 그 수호신들이 있더라고요. 천명의 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다시 이게 환생할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게 아닐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있어요. 이집트는 옛날에 이제 신을 믿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다신교였는데 중간에 이제 일신교로 바뀌어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가서 지옥을 내려가요. 네. 그럼 거기 이제 배가 있어. 배를 타고 쭉 가요. 그러면 이제 건너가 강을 건너가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다시 탁 태어나서 신으로 온대요. 신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이 돼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파라오가 되고. 그런 되게 복잡한 그런 불교의 윤회는 아닌데 불교의 윤회하고는 조금 다른데 얘네들은 왕만 신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다시 태어나는데 일반인들도 태어나는 거고 어쨌든 윤회는 있는 거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윤회랑은 살짝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그 파라오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고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면은 그 배까지 5초 두고 막 거기 파라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다가 그 강을 건너야 돼. 왕을 묻을 때 피라미드 안에다가 온갖 다 금 보석을 다 갖다 그냥 갈 때 돈 필요하니까 가져가라고 노잣돈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이집트 기자라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인데. 그 기자가 혹시 가자는? 가자는? 위험한 거 좀. 죄송합니다.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예. 52도? 왜 52도예요? 저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딱 무게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태양. 그, 이제 그 이집트에서는 제일 이제 그 일신교가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그 신 두 개가 이제 그 남북 이집트가 이제 서로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각각의 이제 라라는 태양신이 있고 아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안 보이는 신이 있어요. 숨는 신, 공기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합쳐지면서 이제 아문라가 돼요. 아문라라는 이제 절대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절대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 이런 수학 이런 거 다 풀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없잖아. 뭐가 없어요? 계단? 막 깨져 있잖아 이거. 아, 위에만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야? 도굴꾼들이 파갔어. 도굴꾼들이 이거 파서 뭐 하겠어? 그것도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라며. 이 피라미드가 이 돌이 이제 지금 사막으로 바뀌잖아요. 이 돌이 여기 있는데 뭐 없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남쪽에서 돌 가져온 거예요. 나이랑이 싫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막 그냥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럼 신전 짓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이로도 시키우고 돌이 없으니까 이거 그걸 막. 아, 문화재 보호의 개념이 좀 없었구나. 근데 피라미드가 미국 달러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있죠. 1달러에 보면은. 맞아요. 어, 1달러에 보면은 피라미드 뒷면에 보면 있고 그 위에 해가지고 눈이 있고. 눈물은 위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 번, 제가 또 옛날에 한 번 또 미국 달러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너무 재밌네.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다 올렸는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 쿠푸, 제일 큰 게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가 이제 쿠푸 왕의 피라미드예요. 네. 그 재임 기간이랑 여기 들어간 돌을 계산하니까 2분, 2분인가? 2분 한 개씩 올렸대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돌이 이렇게 큰데. 기계를 썼나? 뭔가 썼겠죠. 우주인, 외계인이 음모로 우리가 파야겠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쿠푸 왕의 게 제일 크고, 그 옆에 이제 파페, 파라오의 두 번째 크고, 그런 식으로 쫙 연결이 쫙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다빈치 부대 보면 거기서 네. 쫙 하지대는 연결돼가지고, 저 이런 루브르, 그 로설라인 건너가지고, 저기 그린치까지 딱 올라가는 거죠. 예. 수학적으로 예. 계측을. 예. 그런, 즉, 이게 이제, 다빈치 코드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그 서양 역사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하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이게 날짜비, 시간 기준선 있잖아요. 그거랑 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면 또, 몰라, 내가 댄브라운이면 몰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까 보면 3개 정도 있는데, 그 3개, 제일 큰 3개가, 다는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는 북쪽이고요. 네. 그 옆으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고,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그 멤피스나 그 테베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이집트는 이제 이렇게, 나일강이 있잖아요. 네. 나일강에 서쪽에다 묻어요. 아, 무조건? 네. 무조건. 죽은 사람 서쪽에 묻는 거예요. 그쪽이 덜 썼나? 아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잘 때 머리 서쪽으로 두고 자지 말라고. 그런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왜요? 풍수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쪽은 죽는 거야, 무조건.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아, 그게 지문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근데 거기 가면은 왕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왕의 계곡이라고 있고, 피라미드 지은 왕들은 이제 피라미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피라미드 안에 모든 그런 뭐랄까, 유물들은 다 발굴이 아니라 다 도굴되어 있어. 다 도굴돼가지고, 이집트 파봤자, 안 나와. 거기다가 관광을 가면 아내가 들어갈 수 있나? 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저는 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관광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아까 람세스 있잖아요. 람세스 2세. 네. 그 사람은 워낙 위대한 이집트에서 제일 위대한 파라오니까 업적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오 람세스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를 안 짓고 아예 신전을 지어가지고 자기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집트에는 박물관, 아, 너무 무식한 질문이니까, 박물관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저기서 도굴됐던 것들이 거기에 또 있어요. 야, 일단 도굴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지금부터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이집트 왕조가 망하고 클레오파트가 죽고 나서, 이미 그 이집트 왕조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이미 막 도굴됐었고, 아, 워낙에 막 금이니까. 그 옛날에 신바트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 거기서 도굴하잖아. 근데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집트 저런 문화 자산들이 대형 박물관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게 그 훨씬 전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그거 할 때, 그때도 막 도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더 복잡하게 막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하면서,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영국 자본을 가져가서 그 발굴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집트 정부가 왕족께 발견된다? 그러면은 딱 정지를 시켜, 자기가 다. 일단은 정부가. 그러면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의 이집트 문화 유산과 앞에 대형 박물관의 유산들의 퀄리티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둘을 아니요 둘 다 어차피 지금은 둘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 문명은 서양 미술에선, 서양 역사에선 빠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막 연구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람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도 다 그렇고. 근데 영국이 그 전부터 막 나폴레옹도 막 침공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져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져간 거지. 근데 이집트 정부는 뭐 어차피 무슬림, 이제 이슬람 나라 국가였고 그때는. 그래서 그런 미신 같은 경우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미신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막 부셔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기도 박물관이 되게 크겠네요. 엄청 커요. 아. 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잠깐 또 하나 뭐 설명 잠깐 짧게 드리면은,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수도로 잡았던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 네,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그 등대, 아, 그런 거, 지진나서 탁 사라져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네. 그 낡은 그 삼각지가 엄청난 풍요의 자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안 심어도 먹을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살기 좋았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벽에 기록 나는 거 보면은 와인을 만들었어요.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자, 아낙스돔은 누굴까요? 거기서는 저기 저도로 나오는데, 그 부인 세티 왕 1세 왕의 그렇잖아요. 부인 문현식이 나오잖아요. 예, 네. 원래는 아니에요. 이현식이 실제로 이제 그 미라를 아낙스나무의 미란지 모르는 걸 찾았대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건데, 아낙스나무이 누구냐면은, 이집트 왕조가 좀 복잡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교사기 때문에 여자 엄마랑 이렇게 막 이런 근친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낙스나문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아까 그 네페르티티 있잖아요. 네페르티티 여왕이었잖아요. 왕비. 아무튼 그 네페르티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이 누구냐면은 아크나튼이에요. 아크나튼 있고, 또 이게 또 복잡해지 듣게 막 왕이 한 명, 왕비 한 명에 막 여러 명의 막 파라오가 있는 거야. 좋네, 좋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앙케세파이튼이라는 셋째 딸이야. 셋째 딸이고, 거기에서 자기 이복 동생이랑 결혼을 해요. 그 이복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투탕카멘이야. 그래서 투탕카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그 아낙스나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 즉위를 하냐면은, 투탕카멘이 9살 때 이제 왕위를 따고 나가요. 왕도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발굴된 그 미라를 보니까 목 뒤에 그 뼈가 금이 갔나 모르겠나 칼려졌네. 예, 그래가지고 죽었다는데, 실제로 9살 때 왕이 즉위해가지고 이 사람이 19살이나 18살이나 죽었어요. 10년을 참은 5천과.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투탕카멘이 아닐까. 그다음 도대체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중요한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 아닌데. 이집트. 아니, 그러니까 더블됐는데 이것만 나왔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자료가 없는 거야, 자료가.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또 그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크나튼이라는 그 파라오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크나튼이 나타나가지고 아문라만 믿는 것 같아. 자기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그걸 미신이라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단일신을 만든 거예요. 유신만. 그러면서 이제 투탕카멘이 그 아크나튼 이제 물러나고 자기가 딱 왕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데려와요. 그런 업적을 좀 남기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도굴이 돼가지고 하다못해 왕의 미라도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아니었으면 또 붙였겠네. 이거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도굴이 안 됐을까 이 사람? 자, 되게 재밌어. 어떻게 도굴이 안 됐냐? 일찍 죽었잖아. 왕의 계곡이 없어. 왕의 계곡에 있었는데, 아, 그 스핑크스 있잖아요. 스핑크스도 원래 모가지만 있었어. 먼지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걸 털어내고 나니까 이 스피커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왕의 계곡이 나왔는데, 이제 이집트가 아무래도 뭐 땅이 넓고 뭐 그래도 워낙 막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왕이 뭘 짓고 나니까 투사카멘은 묻었어요. 왕의 계곡에다가 도굴꾼이 와.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다른 또 옮겨. 제가 공사를 해가지고 또 옮겨놓고 거기다가 그것도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위에다가 먼지 덮여가지고 그 위에 다른 왕이 또 붙인 거야. 그래서 다른 또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왕의 계곡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기록에 보면 투탁카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그 영국에서 투탁카멘을 찾자고 이제 그냥 뭐 피라미드 파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매해질 수밖에 없었겠네. 찾아야겠다 찾아야겠다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뭐 돈 막대하게 들어서 찾았는데 다 발굴을 했는데 못 찾고 그때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 하워드 누구였더라? 아무튼가 아무튼 그 화가가 한 명 있어요. 정식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림을 썩 잘 그린 건 아니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이집트 풍경 막 그려주고 그 뭐 발굴하러 가면은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뭐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집트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랑 미국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서적을 공부를 하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핀포인트를 했어. 영국에서 이제 갑자기 이름이 그 학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나중에 자막으로 넣으세요. 네, 자막으로 넣으세요. 근데 이름이 어려워. 아무튼 그랬는데 영국에서 돈 가진 사람이 그 물주가 지원을 딱 해준 거야. 팠어요. 또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마지막이다. 발굴되면 다 줄게. 딱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이다. 가자. 그러고 파고 5일 만에 발견한 거야, 이제. 발굴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다 준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그랬는데 기다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그 뭐지? 그 이집트에서 정부에서 발굴되면 딱 정리를 시키니까 이제 왕족으로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딱 팠는데, 진짜 이제 투탁하면 인지 몰랐지, 당연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투탁하면 지금까지 못 봤던 보물들이 막 나오고, 한 달을 더 파니까 미라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미라가 있어요? 그 미라가 지금 이제 저기 이집트. 아, 그 얼굴이 그 미라.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투탁카멘이네. 네, 맞아요. 여기가 이만큼이다. 덮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런 거를 진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저걸 찾아낸 것 자체가. 그게 고문서에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투탁카멘 이런 식으로 되게 작았던 거예요. 여기 묻혀있었고, 각종 보물 여기 다 있었고. 딱 이게 발견된 거야. 근데 투탁카멘이 딱 발견이 되면서 그 고문서에 기록이 남았던 각종 보물들, 그리고 상용 문자들 이런 것들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 이후로 투탁카멘의 이제 실제 그 미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된 거야. 쪼리네. 발가락 신발 저거 신느라고 아파가지고 엄지 발골하게 뭘 끼고 다녔더라고. 그게 나왔더라고. 아, 그래서,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네, 저 시대에 발골이 이렇게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투탕카멘 자체가 지명도가 있거나 뭐 업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큰 업적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자료가 나오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몇천 년 동안 그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다 해석이 쫙 가는 아니지만은 모든 실마리가 풀리고 드디어 이제 그 고대 그 이집트의 상용 문자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원본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문자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보면 이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앙크라는 건데 이 앙크가 뭐하는 거냐면은 생명이라는 거고 나일강으로 가는 열쇠예요. 아, 요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피라미드 벽화 같은 거 보면은, 이거 항상 들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열려요? 아니, 뭐, 이제 여기다 뭐, 딴 거 놓고 그랬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웃긴 게 쟤네들. 실제로 이걸 다 계산이 됐고, 이게. 고양이 엄청 좋아해.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 귀 모양. 그것도 신 아니에요? 고양이도 신이에요. 아, 맞아요. 고양이도 신이고. 묘신? 묘신이는 아니고, 이제, 고양이가, 옛날에, 이집트니까 뱀이랑 코브라 많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동물들은 그걸 못 잡아먹는데 고양이들 막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모였어요. 고양이를. 그래서 그 고양이를 바스텟 신이라고 또 불러요. 바스텟 해가지고 고양이 신이 따로 있고 집에서 고양이를 모셨어. 고양이가 네. 하게 대접받는. 대접받는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좀 했어요. 이 사람도 네. 소 잡으면 날 돈이 단치 않는 거고 네. 즐겨 먹는 게 새야.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은 펠리칸 이런 거 먹고 지금 기간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 일반 사람들은 메추리 거위 있는 사람들은 거위. 근데 닭은 안 먹었어. 그래요? 모르겠어요. 닭을 왜 안 먹었는지 그 기록도는 없어. 닭 먹었다는 기록도 없어. 닭이 없었나? 아니야. 제일 유명하죠? 이제 뭐 네프로틴. 혹시 뭐 궁금하신지 지금까지 부탁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아야 질문해. 이집트 미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00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한 시간 만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집트 미술은 한 학기 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내내 걷다가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집트 미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최소한 6년은 이집트만 해야 돼요. 우리 24부작으로 하시죠. 제가 그만큼 할 만큼 몰라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죠? 네프르티티? 네. 네. 아 근데 진짜 딱 미녀 3대 미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프르티티. 누가 꼽았어? 클레오파트라. 줄리아 로버츠를 닮았어. 아. 근데 나는 뒤에 머리카락 없는 거 보이죠? 그러게요. 다 잘랐나 봐. 다 잘랐어요. 고양이. 마스텝. 예. 여기 있잖아. 앙크. 들고 있죠. 이게 이제 신전들을 엄청 크게 지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아부시멜 신전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아 맞아요. 예, 베를린 편에서 그 올렸다는 거 70m를 위로 올렸어요. 예. 이게 이제 그 핫셉수 신전. 어마어마해 크기가. 근데 이집트 요즘에 못 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집트는 이제 뭐 못 가는 지역도 있긴 한데 그냥 갈 수는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바로 거기에 룩소 신전. 그 미라 2에 나왔던 그 룩소로 신전 신전이 이 신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서 있잖아요. 저기 그거 있는데 바티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티칸에도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파리에 있나? 네, 파리 공. 파리 공공도 이쑤시개처럼. 뉴욕, 저 워싱턴 DC에도 있잖아요. 그 메모리얼 파크에. 네, 맞아요. 메모리얼인가, 거기가? 아무튼. 그걸 잘라서 간 거예요. 잘라서 있기 때문에.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잘라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때 프랑스 왕이 누구였더라? 줄 게 너무 없었나 봐. 그때가 1500 몇 년에 프랑스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아무튼, 이집트 미술을 다 본다는 거는 너무 어렵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렇게 미라라는 영화가 이집트를 좀 더 재밌게 풀어준 거 아닌가 저는 그래가지고 이 미라라는 영화 참 좋아하고요. 혹시나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페이스북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했으니까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깨알 홍보하시면 이집트에 대한 내용들 많이 올리셨어요 블로그에? 저는 맞춰서 봤나? 두 번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미술 관련된 최작가님 알 이 전부터 미술 관련된 무슨 키워드를 넣으면 웬만해선 다 최작가님한테 빠져요. 블로그로 빠지고 페이스북으로 빠져 어디든 갖다 본 건 이쪽이야. 근데 그물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뭐 제가 안 찾아보기도 했고 관심이 많이 없기도 했고. 막 이집트 지금 아낙스나문 그리고 투탕카멘 검색을 해보면은 작가는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집트 미술을 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어렵겠어요. 한 학기 하고 이제 뭐 아니 묘한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끌리는 매력은 있는 것 저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드러누였는데 저는 이집트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분야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저도 요게 좀 되게 왜냐 수메르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메르는 아무것도 뭐, 없어요. 아 수메르는 말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요. 없지 않아요? 기록은 있는데.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고요. 거기다가 또 이슬람이 다 파괴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그쪽은 저는 이제 미술사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종교학으로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집트 굉장히 어려워요. 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라만 보세요. 참고로 미라 3편, 4편은 이집트 얘기가 아니야. 뭐예요? 어, 황화, 저기, 아, 삼촌은 황화. 중국으로 왔더라고. 중국. 아, 그래요? 근데 미라예요? 아, 그쪽은 미라가 있었으니까. 미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 미라도 아, 있었으니까. 네. 자, 시간 되게 많이 끌었는데요. 뭐. 한 줄평? 한 줄평 짧게? 네, 한 줄평 해주세요. 방금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 보면서, 루프로티티 참 마음에 들었다. 네, 막준만님.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집트 미술 거의 안 건드리는데요. 모르니까 저도. 어, 나만 아는 건가, 그러면? 대신에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논문 딱 쓰고 난 다음에, 논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르네상스랑 바로크 미술 빠져가지고, 이쪽을 연구를 좀 많이 했지, 공부를 많이 했지, 이제 이 고대에는 좀 접어서, 그리고 졸업하면서 15년 됐기 때문에. 이집트는 잘 모르는데, 혹시 다음에 뭐 수메르 이쪽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응?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좀. 아, 이거 영상 어떻게 만드지? 네, 미라가 6,000년이라 그랬나요? 역사가 뭐? 역사. 뭐 5,100년. 5,100년이라는 역사를 저희가 한 시간 만에 끝내느라 정말 급하게 달렸는데, 혹시 이집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카페에다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또 초대하겠습니다. 아, 게스트로 초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막준만님이 드디어 출격하시는 도전을 하십니다. 아, 이제까지 그 최작가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시간을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곡 주제가 하나 있어요. Midnight in Paris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미술을 알고 보면 참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인데, 그렇지 않고 보면 그냥 지루할 법한 영화라서 우리 한번 재밌게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작가들 그리고 그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0대요? 한 24부작으로 하신다고 아니에요. 짧을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어요. 1년을 끌고 가신다고 분들이.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